곁에 사랑을 다시 못할 줄 알았어. 오늘 난 가혹한 연기 사이로 사랑의 짝을 보았어요. 난 지금껏 얻은 마음을 헤맸어요. 여태 지워야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. 오늘 난 식어버린 마음 사랑의 불씨를 담겼어요.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. 이제 진정 이제 진정 웃을 벌벌 떠날 수